나는 그러지 머리카락 불듯 이어폰 줄을 풀지 I'm a bust on the radio on 튀어올라 난 going the dark Who cares 나 좀 stereotype 우셔 네가 알던 날 아침 해가 뜨고 우린 숨 못 재 낮에는 sunshine shine shine 모두 우릴 보고 혀를 차겠지 괜찮네 요즘에는 별별별 이런저런 별별별 하얗은 건 별별 Twinkle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우린 위로 우린 위로 I'm a 비로 원 여기 붙었다 MX we get it on now 나 주어진 건 싫어 하여튼 끔 요즘에는 별별별